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보니 내 눈가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. 나도 이제 꼼짝없이 늙어가구나. 세월 앞에 이겨내는 장사 없구나. 푸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. 별빛 같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. 이제 와서 돌아보니 후회스러워. 가끔씩 이곳 저곳 다니다 보면 아이쿠 다리야 아이쿠 허리야 끙끙거리네. 나도 이제 남들처럼 늙어가구나. 세월 앞에 견뎌낸 장사 없구나. 힘들었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. 아리따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.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 아쉬워.